제11차 전국 경락부문 학술 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5일과 26일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. 학술 토론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과학원 김만유 병원 등 경락 침구학을 연구하는 의학부문의 교원 연구사 의료 일꾼 박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지난 기간 경락리론의 본태를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와 림상연구, 고전문헌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를 반영한 가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.